레드데이. 길을 너무 행시책을 파기나 길을 날 알아본다 면 알아서 피해 그래 그게 바로 때때부여 내 이름은 딥투드 본투드 딱좋다 특히는 하문 알아본지 첫박두부 깨지는 전간 자동으로 돌아가는 공중 나는 은디 CTK보다 더내전 미국 은디보다 더 랩을 할 때는 몰아버려 폭도 새끼보다 더 골순 분자별 폭격하는 1배 최고 MC 내 두부는 불태우더라도 스맵은 불태울 수 없지 그 빼거리 없이 없이 날 뒤사는 왜 MC들 잘 들어 우리는 랩하고 노래하는 1배 스톱이지 영빈들 나는 이 위에 가다 그 내 AKK 모사이드 왠지를 할 때는 딱딱딱 인드 은디 야 두꺼운 줄 알아요 너무 딱 반반디 시킬까요? 내 군지를 막지 마. 내 군지를 막지 마. Yeah. yeah. 이름은 내 중 줄인 말록세이 DJ 이 정도이면 오케이 내가 보기엔 빨개이 김대중 군디 빨개이 문제가 있지만은 제 발로 걸어가 사상 경쟁을 하제이 여보시오 헤이 DJ 고담 배팅 투디에 이제 좀 봐라 어디있어 끄드륵 대발라 한대 맞는다 너도 떠들어 떠들어 떠들어 떠들어 사는 방침 한번 더 체크해봐 지금까지 1회에 쳐든 또 M창지 휴가 나와 다른 일이 누군지가